지금 내 마음 속에 하나에서 열까지 온통 당신 생각으로 가득합니다. 당신의 모두를 사랑한 내 인생 행복을 꿈꾸며 살고 있어요. 당신은 나의 운명. 처음 만난 그날부터 행여나 당신의 사랑이 지금이야 내 마음을 불태워 당신께 바치리라. 당신은 나의 운명 이 세상 다 당신은 나의 운명 처음 만난 그날부터 행여나 당신의 사랑이 지금이야 내 마음을 불태워 당신께 당신